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. You and me in the moonlight, ah, 별꽃 축제 열린 밤, ah, 파도 소리를 들고 춤을 추는 이 순간, 이 느낌 정말 딱이야. 바다야 우리와 같이 놀아. 다른 공기처럼 이 순간의 특별한 행복을 놓치지 마. One, two, three, let's go. Don't want to wait on. 날아갈 때 춤추러가. Hey, let's dance the night away. Let's go.